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만두는 분들 많대. 명예퇴직 해버려. 왜냐면 너무 귀찮게 구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짓을 계속 하고 싶지 않다. 퇴직금 받고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하여튼 징그럽게 못 살기구나 봐. 세상이 엄청인데. 이번에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교훈을 얻었어요. CEO 출신은 뭐 시키면 안 돼. CEO 출신 뭐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 다 이 CEO라고 하는 게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짜증나잖아요. 근데 진짜 회사 다니는 사람들 불쌍해. 교장선생님은 둘째치고 사장이 뭐라고 해도 짜증낼 수도 없어요.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CEO 출신들 안 되게 습관돼가지고 명령하는 게 습관돼서 너무 머리장머리가 없어. 인생까지 그러니까 안 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 지금 예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나도 포함해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게 1800년에 정조가 죽은 이후로 한국엔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한 놈도 없었고 200년 동안 이 모양이라고 맨날 그러셨는데 뭐 그렇다. 200년 금방입니다. 역사에서 200년 두 페이지밖에 안 된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 지금 10대, 20,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명박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구나. 예? 지금 20대 청년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면 그들이 살았던 10대 시절에 아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 전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게. 저는 어저께 저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이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누가 봐도 이기는 게임이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누가 봐도 이겨요. 왜? 이승만도 했죠. 전두환도 했죠. 누가 봐도 이기는 게임이에요. 전두환이를 깨부신나 생각해보세요. 누가 봐도 이건 이기는 게임인데. 예? 그러니까 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불법 배우를 색출하여 불법 시위 엄중 처벌하겠다. 이 말 아니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럼 경찰청장이 뭐라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괴로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를 배우가 있든 없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기도 립서비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끝까지 처벌할 것. 뭐 이렇게 그래야 지도 인명권자에게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근데 그 말을 하면 또 시위대는 열받아. 그러니까 이 계속 시위대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거 없어. 성질을 건드려버렸단 말이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청이, 그래, 나도 사실은 괴롭지만 여러분들 좀 자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는, 누가 봐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절대 이런 경우에는, 뭐, 한국 써도 개판이더라. 이런 말 넣어가지고, 괜히 뭐, 아스바리 걸리면 안 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계속. 이럴 때는. 조금 그, 뭐죠, 좀, 머릿속에 좀 들어있는 사람들,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이럴 때 꼭 똑똑한 소리 한마디씩 끼고 넣죠. 네? 이때 뭐 폭력을 자제해야 된다고. 아, 절대 때릴 놈들 때려야 돼. 저는 절대 반대야. 뭐 비폭력 절대 반대야. 때릴 놈들 때려야 돼. 폭력 자제. 저번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는데 저번에 어떤 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뭐 한국 서도 뭐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길래 그냥 짜증이 확 나오고 IP 취소해갖고 애가 족쳐. 그래, 항소. 니 한번 묵어봐라, 항소. 응? 이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맹목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거야. 그죠? 무조건 뭐 비폭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폭력 운동했을 때 더 많이 죽었어요. 간디의 비폭력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간디가 비폭력 할 때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영국 식민지 지하에서. 이쪽에서 세게 나오면 저쪽에서 절대로 못한단 말이죠. 적당히 어영부영 하니까는 어라 만만하네. 그거 때리죠. 그죠? 비폭력 안 돼. 제가 확신한 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해병대 전후의 그 사이트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는 제 뒷모습이 이제 해병대 전후로서 전후의 사이트를 드나드는데 정말 전두환은 사실 저 해병대 공수 출신이라 해병대 죽이기 앞장섰었는데 뭐 노무현이나 뭐나 우리 다 욕해도요 이 해병대 전후에서는 군대 대통령 욕 안 해요. 근데 너무 명박이 욕하는 건 처음 봤어. 명박이 욕하는 거 막 욕 많이 해요. 막 나라를 말아먹네 어쩌네. 정말 의식이 전도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좋은 증종기라 제가 딱 해병대 전후에서 명박 요구하는 거 딱 보고 됐다 이거 이거 됐다. 그때부터 제가 이 칼럼에다가 이게 불을 붙인 거야. 이게 너는 죽었다. 네 눈속에 갇힌다 막 이런 얘기를. 뭐 눈이 오면 쓸어맞자라고 이래 자식아. 계속 눈이 와가지고 목 밑까지 딱 짜버리면 이제 죽는 길이 바로 목 냉동인간 되는 거지 이제. 뭐 쓸기는 커녕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그리고 특히나 안 건드리는 데 없이 다 건드려놔서 지금 그죠? 안 건드려 없이 다 건드려. 적당히 이런 사람을 좀 봐줘가면서 해야지. 안 건드려 없이 다 건드려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말이에요. 아, 안 되겠어요. 특히 여기 선생님들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가령 학교에 교사가 1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아니 학교 교사가 50명 있다 그럼 그 중에 말종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아이가 그 말종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교사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조용히 가서 아 선생님 누구 애비입니다. 잠깐만 뵙죠 하면서 양주 한 병을 딱 드린 다음에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뒤지게 패더라도 절대로 남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하면 안 돼. 이 교사 집단을 이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친척들 중에 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공개적으로 뭐라 하면 안 된다. 교사들은 가만히 두면 된다. 악화가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집단은. 그들의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자극하면 악화를 구축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집단이 있다. 네?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은 빌라에 사는 아저씨 하나가 애가 신현중학교 다니는데 거기 신현중학교에 가가지고 애가 체육선생님한테 맞았다나? 그래갖고 학교에 가서 막 이렇게 난리를 주겠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빠 참 바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집단,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 개 이렇게 많이 건드렸어. 아무 생각 없지, 지금. 있어요? 김태희 학생이 안 왔어. 걱정돼 죽겠네, 지금. 근데 포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은 끝까지, 김태희가 끝까지 들으면 내가 강의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 플라톤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플라톤은 서양 철학 하면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요 지금 플라톤의 요 챕터에 맨 뒤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135페이지 보면 뭐 플라톤에 대한 감추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135페이지에 보세요. 거기 엘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유명한 주장에 따르면 서양 철학 전통 전체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플라톤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알프레드. 저는 RL 이걸 참 아담 스미스도 애덤 스미스라고 쓰는 게 맞다면서 표지 그게 맞아? 관식책 그게 맞아? 이론과 실천에서 책 출간할 때 내가 딱 그 편집자한테 그랬어요. 애덤 스미스라고 그러면 나 화낸다. 아담 스미스로 그냥 아담 내가 나는 아담이다. 죽어도 아담이다. 애덤 아니다 나는. 언제부터 한국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면 엘프레드 아니다. 알프레드. 어쨌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얘기를 진행할 거냐?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해서 우선 플라톤이 처해 있던 말하자면 상황 이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을 진행할 거냐? 플라톤이 처해 있던 상황, 플라톤의 상황. 그 철학적인 문제의식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들 이런 걸 놓고 볼 때 플라톤이 처했던 상황들이 어떠한가?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저작들로 알려진 대화편들, 이제 드라마죠 일종의 주고받는 얘기 대화편들이 이제 초기 대화편하고 후기 대화편이 있는데 초기 대화편하고 후기 대화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색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 핵심은 이제 플라톤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플라톤 하면 말도 많고 소문도 많아. 그렇죠? 플라톤에 대해서 아는 거 많죠. 한층 전에 한번 얘기해봐요. 플라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어만이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끄떡끄떡 했으니까 어쩔 거예요. 무심코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좀. 무심코 이러면은 어우 뭐 그래 나 네 말 다 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끄떡거리지 말고 이게 모른 척 하고 계셔야 질문을 안지. 플라톤에 대해서 아는 단어만이라도 한번 얘기해봐요. 단어요? 예. 이데아. 이데아. 또. 동굴, 예, 극과, 예, 또, 그 옆에 계시네요. 뭐 모르니까 자극을 줘야지 또. 이게 다 있어요? 이데아, 동굴, 국가, 그 다음에. 앞뒤에 계신 분들 다 조심하세요. 야생화 분, 야생화 팀도 조심. 이데아, 동굴, 국가. 그죠? 한 명의 철학자에 대해서 그렇게 세 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칸트에 대해서 아는 단어. 순수이성기판. 그 다음에. 이상 몰라도 돼요. 그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판단력 비판, 뭐, 실천이성기판 이런 것도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 물리학과에 제가 있는 선배 하나가 동국대 물리학과에 있는 교수로 있는 선배 하나가 독일 버큼대학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철학과 사람들 말이야. 응?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쉽게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럼 물리학과 교수한테 통돌이 세탁기나 만들려고 그러면 좋겠냐? 그 당시에 통돌이 세탁기 좀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게,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건 어려워도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모른다고 섭섭해하고, 그게 전문가의 병폐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칸트를 모른다 해서 플라톤을 모른다 해서 인생이 그렇게 어긋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보려면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저기 한층 선생이 이데아, 동굴, 국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세 개가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내 강의 노트 이렇게 따로 훔쳐봅니까? 우리 집 웹캠 있나? 이경규 몰래카메라가 왔나? 바로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의 비유를 먼저 얘기해요. 동굴의 비유를 아는 것이 저는 플라톤 철학을 여러분들이 내가 플라톤 철학에서 좀 알고 싶다 그럼 동굴의 비유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 그것에 포함된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데아예요. 이데아. 이데아라는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할 때 진짜 배기로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참된 존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이른바 형상론이요. 이데아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 즉,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를 다루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즉 국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플라톤의 상황. 그다음에 플라톤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동굴의 비유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서 이데아 또는 형상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대화편으로 거론될 수 있는 공동체 이론 또는 정치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톤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핵심 이론. 그러니까, 네, 요 부분이 이제 이론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실천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론 철학. 서로 맞물려가는 부분이에요. 이론 철학하고 실천 철학하고. 항상 어떤 철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는 이론 철학적인 부분하고 실천 철학적인 부분하고. 김태학 교수님 늦었어. 학원? 무슨 학원? 미술학원. 미술하고? 오호, 오호, 좋아, 좋아. 다음 주 빨리 와. 화난다 나. 어? 자, 플라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플라톤이 처한 상황을 보고 플라톤이 내놓는 학설 이론을 보면 아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처한 상황은 소크라테스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소크라테스 지난번까지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더 이상 자연 세계의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근거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더군다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테네도 도시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 세계가 뭐 사시사철 계절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죠. 공동체 규범의 문제죠. 그렇죠? 가령 이번에 광우병 사태를 봅시다. 소고기가 광우병 소고기가 있다는 걸 알아. 우리도 47억 분의 1이라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모른데?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를 먹고 병 걸려 죽을 확률은 길 가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하고 똑같다는 것도 우리도 알아요. 누가 모른데? 근데 왜 화가 났어요? 싸가지 없이 울었잖아. 사기치고.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문제 삼은 것은 피시스, 자연에 대한 것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소의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화가 났잖아요.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인간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피시스에 근거하는 여러분들 이게 잘 중요합니다. 자연의 확실함, 이것에 근거해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 노머스 규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소피스트들을 봐서도 알고 있을지 그것이 확실한 무엇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즉, 가치 규범의 혼돈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게 피시스에서 자연을 규범으로 하는 상태, 자연을 원칙으로 삼는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아직 인간 사이의 규범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 이게 혼돈의 상태. 이런 혼돈의 상태가 항상 중요해요. 이게 혼돈의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도 잘 알아둬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에 저기 촛불 시위하고 사람들 데모하는 거 이런 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야. 한번 쌀만 먹은 사람은 죽어도 보리밥 못 먹어요. 그죠? 이미 거기까지 가 있었거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것도 당연히 확보돼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됐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좀 신경 좀 써봐 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희생하고 먹고 사는 일만 해준다는 건 이건 우리가 지금 다시 박정희 시대로 전두환 씨로 돌아올 수 없어요. 정말 요만한 철없는 애들도 다 알아. 전두환이 나쁜 새끼라는 건 다 알아요. 응? 그죠? 전사무만 미친놈들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걔네 그런 애들 어느 사회에나 바보들은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즐거움을 가끔 안겨주는 모든 사람이 똑똑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가끔 전사모가 있어야 나도 우리 씹는 맛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나 그런 게 있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제 다른 인간 생활의 어떤 규범을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규범을 요구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소피스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죠. 법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만큼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진리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노모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의 확실성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사회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의 확실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응답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응답이 소크라테스는 인간 그 자체의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플라톤은 전 우주론에까지 그것을 확장시킨 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따 강의가 끝날 무렵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보자면 왔으니까 오늘 또 질문 안 하는데 공자님 알아? 김태형 공자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 아 하필 알기만 알 뿐이야? 좋아 규석씨 공자님 말 딴 데 보는 사람들이 바로 다 쓰고에다야 딴 데 보면 질문할 때 딴 데 보이면 안 돼 앞에 있는 분들 조심 공자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 그거는 맹자님 말씀이고 인 네 의는 맹자님 말씀이고 그죠? 근데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살았던 시대가 춘추전국시대잖아요. 전쟁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이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 공자나 맹자가 했던 얘기가 차이점을 생각해봐요.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다른 사람들. 가령 손자는 병법 아니에요. 그죠? 병법. 법관은 법제도잖아. 물론 현실적으로 법제도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맹자나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덕을 베풀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칼제비들한테 덕을 베풀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 플라톤과 마찬가지의 전쟁시대 말이에요.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쟁시대인데 이 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전통적 이게 놀랄 경자잖아요, 그죠? 자연의 힘에서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마자가 빠지면서 공경할 경자가 되면서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춘추전국시대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연 그 자체에게 확실한 기준을 세우지도 않고 자연에서 천둥이치다 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낸 뭔가의 기준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놓는 게 공자님이나 맹자님은 인 어질게 살 것, 올바르게 살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부국강병을 이야기하는데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어떤 학설을 이론을 세웠는데 네?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그럼 언제 어디서나 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믿는 바가 있어. 착한 얘기를 하면 언젠가 살아남을 거다. 이게 죽은 다음에 말하자면 뭐하냐.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살아생전에 누리는 부귀영화를 해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누려봤자 넥서스밖에 더 타겠어? 아이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문명의 전환기에 이르렀을 때 이 지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 그 다음에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문명의 전환기에 들어선 사람들인데 문명의 전환기라는 건 뭐냐? 이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진 이런 것들이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인간이. 즉 인간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문명사적 전환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문제가 되었다. 관식 씨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산에 다니는 병모 씨 산에 다니는 거 좋아요? 네. 산에가 예, 깊은 밤중에 산에 가고 있어. 무엇을 만났을 때 제일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죠? 산에서 짐승 만나봐야 뭐 잡아먹으면 되지. 요즘에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은 없어. 사람이 제일 두렵단 말이야. 특히나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지리산에 가면 진짜 사람이 두려워 죽겠죠. 그때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가끔 그때 진산을 갔던 얘기를 해주시면, 아직도 해골이 치워지지 않았을 무렵이라, 지리산에. 그러니까, 지리산에 해골 치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70년대 중반 넘어가서나. 여기 지리산 정비 국립공원화 하면서 그때 치워졌지. 50년대 말에만 해도 저기, 피아골에서 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영국사 있는 데까지 갔다 오는 게 지리산 갔다 오는 거예요. 화엄사 갔다 오면 끝이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문명사회 전환기에도.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적 존재가 사람인 거야. 바로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등장을 하게 됐고 소피스트도 같은 맥락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사람에게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지금 플라톤은 확실한 진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해서 탐구를 시작한 거예요.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동굴의 비유를 썼습니다. 동굴의 비유를 잘 동굴의 비유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동굴 입구입니다. 있고요. 동굴 있고 여기에 이게 불이에요. 불. 불바다 탈 때 불. 불바다 탈 때 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통로에 또랑 여기가 길이에요. 길. 길이고 이 길. 그 다음에 여기 담벼락이에요. 담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더라고요. 담벼락이라고 그랬구만. 하여튼 이게 안 되는 담벼락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죄수들이 앉아 있는 죄수들의 줄, 죄수들이 앉아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가 저기 옆에 이게 바로 이제 동굴의 비유를 갖다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 일종의 도해인데요. 관식 씨가 알고 있어? 동굴의 비유? 이 도해는 처음 봐. 이 도해를 처음 봐? 아, 이 도해는, 이 도해는 유명한 도해인데, 이 도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도해예요. 이 도해, 저기, 백종인 교수가, 박종인 선생님이 번역한 거기에도 나오고, 아담이라고 하는 주석자가 그려놓은 동굴이에요. 근데 동굴의 비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 네, 얘기해봐요. 동굴 안에 있는 항상 허상을 보고 있고 이제 실제로 빛에 들여서 그 그림자를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허상을 보고 빛이 그림자일 뿐만으로 다시 실제로 믿으면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아, 지금 얘기 순서는 이런 거야. 죄수들이 있다. 일단 1번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동굴 우리 모두는 죄수다는 거예요. 지금 죄수들이 동굴에 갇혀 있어요. 이 동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짓의 동굴이에요, 거짓의 동굴. 그러니까, 여기 비유를, 비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것이 바로, 환한 대낮이 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하나를, 이 비유가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들은 이쪽 벽만 바라보는 죄수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죄수라고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수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 벽만 다 바라보게 돼 있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고개를 돌릴 수 없고 딱 이쪽 벽만 바라보게 돼 있는 죄수야. 김태희 죄수 알겠어? 오케이. 바라보고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벽이 있어요. 여기 이쪽이 벽인데 여기 담벼락이 있었는데 지금 죄수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죄수들이 앉은 키 위로 담벼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요 바깥을 담벼락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여기에 길이 있는데 요 길로 여기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누군가가 제가 요거를 보드마카 이걸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 불빛이 요것을 비춰서 요 벽에 그림자만 비치겠죠. 그쵸? 여기 이제 요 길이 뭐냐 이렇게 쫄쫄쫄쫄쫄 지나가는 게 이제 이렇게 그림자 그 갈대처럼 이해가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죄수들이 앉아있다. 근데 이 죄수들은 뒤를 볼 수 없다. 죄수 등 뒤에는 담벼락이 있다. 담벼락 뒤에 길이 있어서 이 길로 뭔가가 지나가면 이 길로 뭔가가 지나가면 요 불빛에 비추어서 그림자만 여기 비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림자만 비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자만 비친다. 그러면 요 바깥은 진짜 환한 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여기에 여기 지나 여기 요 통과되는 물건은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불빛 밝혀지고요. 여기 일단 동굴의 비율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세팅. 세팅. 그러면 먼저 이 구조를 잘 알아둬야 돼. 첫째가 동굴 벽면에는 그림자가 비친다. 이 그림자 첫째 그림자가 비친다. 그 다음에 이 그림자는 요 그림자인데 여기로 뭐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x가 x면 요 그림자는 x의 그림자죠, 그죠? x의 그림자. 그다음 요 바깥에는 요 바깥에는 여기 안에는 진짜들이 있어, 진짜, 그죠? 진짜 이걸 이제 실제가 있어, 실제라고, 실제라고 리얼리티 진짜가 있어. 그다음에 요 진짜들이 요 바깥에 있고 요 바깥에 요 하얀 대낮을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태양이지. 태양이 있어요. 요 요소들 각각을 다 알아놔야 돼. 그럼 보세요. 다시 여기는 그림자가 있는데 요 X는 동굴 안에 있어. 동굴 안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요것들이 리얼리티예요. 요것들이 리얼리티.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네? 얘네들이 진짜.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비치고 얘네들이 얘가 이 녀석이 요렇게 지나가면 얘가 요 불빛 사이로 이렇게 와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불빛인데 얘가 이쪽으로 반사되고 요것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X인데 얘가 여기에 비치니까 여기에 비치는 것은 진짜 하나 거쳐서 이중적으로 거짓된 거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설명할게요. 요게 리얼리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한채생이 얘기했던 이데아. 진짜가 있고 요 진짜가 있는데 얘가 우리 요 사이 요 동굴벽으로 들어 요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동굴벽으로 지나가면 여기 불빛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비쳐요. 태양빛 때문에 이 들어오고 이 불빛 때문에 얘가 반사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요 담벼락을 넘어서 그림자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수는 여기 앉아 있고 죄수는 여기 앉아 있고 하란 대낮에 있는 태양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요소들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플라톤의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죄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통 사람들은 죄수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죄수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여기서 제기되는 첫째,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담벼락 너머를 보고 불 지나서 환한 동굴 바깥으로 가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컴컴한 동굴 안에만 보고 있다가 동굴 바깥에 나가면 눈이 너무 부시지 않겠어요? 적응을 잘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 꿈벅꿈벅 하고 있다가 진짜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플라톤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림자만 사람 볼, 니들은 계속 그림자를 보도록 해라. 그리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굴 바깥에 가면 진짜 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몇몇 애들은 그냥 난 다스베이다로 살랜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요. 이게 동굴의 비유의 스토리 전체예요. 그러니까 동굴 구조는 이러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얘기가 진행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고개를 돌려요. 문제는 여기예요. 그놈은 왜 고개를 돌리는가? 왜 그는 그냥 활자인가? 아니면 갑자기 빛 하나가 그 뒤통수에 꽂혔나? 이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자예요. 장경 선생님,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훈련되는 것 같습니까? 아, 둘 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타고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런 면도 있다는 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뜻입니까? 네, 저 내가 끝까지 이렇게 재우쳐 여쭤보면 네 하고 끝내.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철학 그가 철학자 고개를 돌린 자. 근데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가 고개를 돌리느냐? 네? 그리고 그는 왜 나가서 이 환한 대낮에 가서 꿈뻑꿈뻑해서 기어이 적응을 했다. 근데 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왜 돌아오느냐? 왜 돌아와서 다른 죄수들을 끄집고 나가려고 하느냐? 이건 답이 없어요. 누군가가 있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어. 누군가가 고개를 돌리는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많은 이론이 동원됐죠. 우주 외계인설, 뭐 이렇게 예수는 외계인이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황당무계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고개를 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장명경 선생님한테 여쭤보냐. 장명경 선생님이 저보다 선생님 노릇을 오래 하신 것 같고, 저는 나이롱 선생님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대들 다 이렇게 썩어 빠진 영혼들, 여러분들 제외하고, 썩어 빠진 영혼들만 가르친 밝고 명랑한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썩어 빠진 영혼들, 다 술 먹고 골아버린 영혼들,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치니까. 대학 1학년인데 벌써 다 너덜너덜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가르쳐봤어. 그치, 청순한 맛이 없어. 근데 특히나 철학과 학생들은 다 애늙은이들이라. 제가 대학 1학년 때 생각해봐도 그래.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도 다 안다, 이놈아. 이런 자세를 들었으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누가 물어봐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냐. 고시공부에 패스한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학문적인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훈련에 의한 것일까요? 그러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거는. 그리고 똑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도 어떤 애들은 진짜 이거는 집에 뭐야, 양은냄비 두 개하고 라면 끓일 도구밖에 없고 책이라고는 정말 교과서 외에는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에는 없는 사람도 철학 공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진짜 뭐 무지하게 귀티나는 집안 사람인데도 보면은 정말 인간 말종적인 지식밖에 관심이 없는 놈들이 있거든요. 맨날 포르노나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외계인설, 저는 외계인설 믿는 편인데요. 외계인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염특해 보이고 정말 무지하게 성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철학 공부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는 고개를 돌리는가? 그리고 왜 그는 돌아오는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나요. 그 문제가 바로 지식인론이에요. 지식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그러니까 동굴에 비유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우선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림자 오브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내야만 우리는 정말로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진리론이, 이 이원론적 진리론이에요. 진짜는 저 밝은 태양 아래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 철학자와 함께 고개를 돌려서 참다운 진리, 참다운 리얼리티, 실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플라톤. 요게. 그래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시선을 확 돌려야 돼요. 이게 요 바깥에 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묻죠. 이 바깥에 있는 이념이 정말로 진짜일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무수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도 우리는 가령 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얼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수증기하고 얼음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박명희 씨 그래 안 그래요? 수증기하고 얼음은 전혀 다르죠. 근데 수증기하고 얼음하고 물하고 요 세 개의 현상들을, 현상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 개의 현상들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는 같은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물, 얼음, 수증기는 각각의 그림자예요. 그것들을 지금 우리는 여기 옆에 예, 비율을 들어서 말해요. 물하고 수증기하고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물이네, 수증기네, 얼음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똑같은 놈이죠. 그죠? 여기죠? H2O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H2O를 알아내면 물, 수증기, 얼음에 대해서 알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과연 물, 수소, 산소 이런 거 있잖아요. 수소와 산소는 정말일까? 우리가 그냥 어디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것들 배후에 있는 진짜는 없는 걸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독교 창조론자들은 신이 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원리로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놓여 있는 것들은 없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뒤에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통 비밀 직접 뭐더라? 네? 평등, 네. 평등 맞죠? 제가 이제 민주주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요런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칙에 따라서 투표를 해요. 이런 행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무슨 선거 유세를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 원리는 이것들은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투표도 하고 유세도 하고 대표도 선출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 여기까지는 사회과학적으로 끝나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민, 과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다운 것인가? 정말 진짜로 그건 언제 어디서나 옳은 진리인가? 국민이 주권을 가진 지는 인류 역사에서 500년도 되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왕의 1인 지배로 이루어진 역사 훨씬 많거든요. 그것이 더 진리는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물어보면 진짜로 잘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걸까? 민주주의를 통하면 잘 사는 걸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건 뭘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실제로 나치 독일 치하에서의 독일 사람들이 나치 독일 그 히틀러를 갖다 이렇게 굉장히 열광해서 찬성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것이 자기네들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의지의 승리 그런 레니 리펜슈탈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이 다큐멘터리 보면요. 정말 미쳐요. 애들 막 좋아가지고 죽어요. 히틀러 나오면 막 이게 뭐 거의 뭐 조용필 오빠 부대보다 더 심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중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그렇게 열광케 한 사람 히틀러 말고 또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히틀러를 본 거예요. 여기서 히틀러를 본 거고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나치당 현상 있고 이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그죠? 게르만 민족주의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게르만 민족주의는 잘 산다 행복에 근거한 건가? 보편적인 것에 정말로 보편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테네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요 현상과 요 민주주의 이걸 보고 과연 이들이 잘 산다, 웰빙의 이념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런 현상들. 지금 위승희 학생이 오늘 저기 빨간 머리띠를 하고 왔어요. 아주 이게 보기 드문 게 소화하기 어려운 패션 아이템이죠. 소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들 아시겠지? 지금 잠깐 일어나봐.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보여? 저기 보여? 이 빨간 머리띠 보여요? 변신식군. 알았어? 보여? 이 빨간 머리, 봉선생님이 보여? 예. 네. 현식군 보여? 이 학생이 지금 이게 빨간 머리띠예요, 이거? 머리띠. 이거 어때요? 정현생님 어때요? 예뻐요. 지금 이게 현상이야. 이 그림자를 보는 거야, 계속. 응? 패션 아이템에 말하자면 적절성이라든가, 패션 아이템의 뷰티니스, 그죠? 아름다움 그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미의 이념을 알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라. 플라톤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어때요? 전 좀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죄수처럼 살 거예요. 고개를 돌리세요. 저 뒤에 지금 미의 이념이 있다고. 근데 모르고 계속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어떡할게요? 네? 이 패션 아이템, 패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철 따라 옷도 받고 있고 사 입고 그러잖아요. 올 여름에 옷 몇 벌 사셨어요? 이번 봄에. 그렇죠. 지금 다 죄수야, 죄수. 다 보세요, 나 이 안 사잖아 이거 봐. 우리는 다. 이게 우리는 벗어났어 이미. 옷 안 사요. 이게 다 현상이야. 이게 다 그림자야 그림자. 무슨 짓이야 빨간 머리띠 이게. 부정스럽게. 이걸 달아지도록 쓰도록 해. 막. 그래가지고 미의 이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머리띠 할 때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막 이 정도는 입어줘야 합니다. 계절에 맞춰주세요라든가. 네? 또는 뭐 요즘 뭐 이게 다 눈앞에 보면 현상, 그림자의 그림자잖아요. 제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습니다라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진짜 참된 리얼리티에 근거한 건가? 인식론적으로는, 진리론적으로는 참된 이데아에 근거한 건가? 그 다음에 실천철학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에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플라톤은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정경수님한테. 이 머리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라토닉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아주 그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런 태도를 용납하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 이 머리띠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일 뿐인데 과연 이것이 미의 이데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대답을 다시 묻습니다. 아시겠죠? 자, 배웠지 지금? 순간 기억력 딸리나? 자, 김태희 학생 왼손 이렇게 들어올려봐. 자, 모두 김태희 학생 왼손을 추잡스러운 반지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스스로 말해봐. 그 반지에 대해서. 반지 어떤가? 상당히 불가하니까 비에 이제야에 옳지. 아, 결석하면 안 돼. 이 강의를 끝낼 끝까지 잘 듣는 것인데 김태희 같은 이 강의 끝까지 잘 듣는 게 내 이 강의 목표야. 결석하면 바로 어머니께 전화한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플라톤이 생각한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제출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에 대한 총차를 생각해봐라. 근데 이것이 요 리얼리티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플라톤은 저 위에 초월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자연을 떠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여있는 이것들을 그림자라고 말하려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영원하고도 완전한 것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세계를 저 햇볕 아래에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상적인 세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이디어란 세계, 그죠? 여기다 SM을 붙이면 아이디어리즘이죠. 그러니까 관념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관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상주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론이라는 말을 하면 관념론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헛된 소리인 것 같지만은 그건 달리 말하면 이상주의적인 거.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요. 하느님을 눈에 본 적도 없고 하느님은 물질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라는 건 하느님의 지성 속에 하느님의 의지 속에 있어요.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란 거죠. 그 아이디어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의 나날의 삶을 규정해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이디어란 체계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일종의 종교적인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물론 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죠. 뭐 본 적이 없으니 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다고 믿어보자.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파스칼의 도박인데 파스칼의 도박 들어봤어요? 파스칼의 도박이 뭐냐면 파스칼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이익일까? 없다고 믿는 게 이익일까? 뭐가 이익이겠어요? 있다고 믿는 게 이익이겠죠. 그죠? 자, 있다고 믿었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더라. 그럼 믿자 본전 아니겠어요? 근데 없다고 믿었는데 있어버려. 그러면 완전히 천국 노래방 못 가는 거지, 이제. 그죠? 지옥에 가가지고 맨날 막 목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혓바닥에 물 한 방울씩만 떨어지는 벌, 단테 신곡에 보면은, 아니.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은 지옥이 아홉 개의 원으로 나눠지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제 하느님의 천사였는데 배신한 놈이죠. 맨 밑바닥에 있는 루시퍼가 이제 괴롭히고 있는 그곳이 있어요. 거기에 놓여있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단테 신곡에 이제 지옥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림보가 있어요. 림보는 뭐냐면 그냥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거기 림보에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혼들 이런 게 바로 그 밑에 이제 애욕의 죄, 탐욕의 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생각하기에 심하면 심할수록 밑에 지옥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심한 죄가 아니야.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죄가 뭔지 알아? 네? 교만 아니야. 교만은 단체도 교만한 놈인데. 저는 단테의 지옥도를 믿기 때문에 배신, 배신의 죄가 제일 믿기. 우정을 배반한 죄.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탐욕이라든가 이런 건 좀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머리 띠고 사. 괜찮아. 사. 반지 막 사. 얼마야, 얼마. 반지 얼마야. 2,000원. 친구가 줬어? 친구를 배반하면 안 돼. 어? 그래서 다음에 자네는 다른 것도 하나 줘야 돼. 어? 아, 고마워. 땡. 이래 땡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건 탐욕이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반지를 줬어. 그럼 아, 반지가 내가 이 친구한테도 하나 뭔가 좀 이게 상응하는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것이 배반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단테 지옥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단테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제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디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규정해. 그죠? 공자님이 말하는 어질다는 거 있잖아. 어질다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둥둥둥 떠 있어. 가령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하고 딱 착한 사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착함. 그쵸? 착함. 이재 선생님 착함 본 적 있어요? 저요? 네. 착함. 근데 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행위를 본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행위는 무엇에 근거해서 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착함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착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착함은 빨간 머리띠를 들고 있나요? 착함은 아니면 까만 시계를 차고 있나? 착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착함. 아, 저건 착한 것 같아. 이거 어렸을 때 교육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다 김태형 씨 착함이 지금 착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착함이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 또 있어요. 이 위에 착함의 길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의 행위는 달라집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쯤이면 상황에 적절한 행위는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한. 그죠? 적절한 행위가 이렇게 적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아요. 상황에 따라. 근데 아, 저 사람 사람을 착한데 참 적절하지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착함이라는 건 더 근원적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착함이라고 하는 말을 굿니스 이걸 딱 들었을 때 아, 머릿속 대충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대화도 되는 거고 행동도 규율할 수가 있죠. 지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근데 그 내가 누구한테 너 착하게 좀 살아봐. 그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걔가 옆에 사람을 푹 칼로 쑤셨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인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디얼한 것, 관념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이데아. 즉, 어떤 인식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고 말할 때, 그 인식과 우리의 행위에 가장 근원에 놓여 있는 일종의 이념적인 것. 이게 바로 이데아.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쉬었다 싶다.